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2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대외의 로스통신, 인터넷통신 데이터, 인터넷 잡지 림취치,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라오스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네팔 인터넷 잡지 네팔투데이, 이집트 신문 알 야움 알 사비아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족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에스파냐 바스코 주체사상연구소 소조,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 초등학원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잡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제 림취치,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려명거리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